역사적인 6.15 풍남 공동 선언 발표 여려서 돌세 즈음하여 미얀마 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팀푼이 8일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 각하는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졸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